JYP JSY Collaboration Let's go 모르는 숨겨둔 비밀을 너에게만 말해줄게 겉으로 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여줄게 You're so sexy 넌 원래 섹시해 사람들이 잘 몰라 억울해 My brother 내 눈에는 보이네 오늘 불태우세 I'm so sexy 이젠 더 이상 감추기 싫어 나는 원래 I'm so sexy 감추려 해도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I'm so sexy 아무리 감춰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말하지 섹시해 너무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You're so sexy 너는 너무 섹시해 그냥 걷기만 해도 걸음걸이해 섹시함이 잘 흘러 넘치네 오늘 불태우세 I'm so sexy 이젠 더 이상 감추기 싫어 나는 원래 Just can't hide it, you know what I'm saying? So listen. 이제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마. 이제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마. 이제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마. 이제 더 이상. I'm so sexy. 이제 더 이상 감추기 싫어. 나는 원래. I'm so sexy. No no. 감추려 해도 할 수 없어. 나는 원래. I'm so sexy 이젠 더 이상 감추기 싫어 나는 원래 I'm so sexy No no 감추려 해도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I'm so sexy So sexy